수리아 외무 및 이주민성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 남조선 합동무사 연습을 규탄해서 16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수리아 아랍공화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온갖 형태의 합동무사 연습과 모략책 등을 단호히 규탄한다고 하면서 수리아는 과감한 투쟁을 벌이는 조선 지도부와 인민의 편에 확고히 서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